속에 눈을 보면 나는 많이 힘들어서 숨고 싶어져. 기억해줘 예전 나의 웃음을. 이젠 믿어줘 날 처음부터 진심이었어 내 말 두 표정. 가슴 속에서 널 부르는 목소리. 볼 때